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참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원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대하는 그 심정을 네 가지 호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은 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 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냥 그 아들로 본 게 아니라 너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며 정말 정말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독자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라는 것이죠.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는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아들을 죽이는 사건. 그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중대한 이 일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고뇌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평생을 함께했던 그 아내와도 상의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중차대한 그 고통, 고뇌. 여러분, 이러한 남편의 고뇌를 아십니까? 이러한 남편만의 말 못할, 아내와도 상의하지 못할 그 고난의 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만일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상의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는 자료 가운데서 모두 다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마도 사라는 그 밤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라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절대 고통, 절대 고난이 있는 그러한 심각한 고뇌의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심정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번제 쓸 나무를 쪼개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뭘까요? 논리적으로. 뭘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것을 제일 먼저 행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취해서 데리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잘 보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안장을 지웁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지 않았네?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나무를 쪼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문맥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들을 바꿔놓고 도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는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 아침을 서두르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번제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한 칼에 죽이고 목을 따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한 칼에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다 벗겨내요. 그리고 살을 다 발라냅니다. 살과 뼈를 다 발라내요. 그 뼈를 발라낸 상태에서 뼈만 놔두는 것이 뼈도 그 각을 다 뜨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쫙 벌린 상태에서 온전히 올려두면서 다 소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쪼개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무를 쪼개었다. 누가 쪼개었다고요? 그,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른 아침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죽여버리기 위한 그 나무를 쪼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요, 우리 찰스 펄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아침에 장작을 쪼갤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쪼개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그는 느꼈다는 거죠. 장작보다 더 진하게, 더 잘게 찢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22장 사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있던 이 부엘세베와 그리고 모리아산은 걸어가기에 3일 길이 걸린다는 것이죠. 3일 길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 모리아산이 보이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이 3일 길, 어떤 길이었을 것 같습니까?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3일 만에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한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아온 것이지. 그 변함없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아비의 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찰스 펄저 목사님이 또 다음과 같은 주의를 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광야길은 참으로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보다 더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시험은 고통의 시험이었고 고난의 시험이었고 그리고 고뇌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우리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날 하나님께 말씀 받은 그날, 그 하루를 지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채비를 차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언제 언제 떠나라라는 그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떠나는 모습. 이것은 그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일관되게 이 창세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비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 씨에 대한 언약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너의 몸에서 나왔지만 너의 씨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있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인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을 그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언제 떠나보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신앙. 하나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4절에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 히브리 원문 제일 앞에 와우라는 동사가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일과 이 4절에 있었던 일은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 23절 한번 보세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너는 할례를 행해야 할 거야.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자손 씨에 대한 언약을 쭉 주시면서 내가 그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 많은 민족을 얻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 가운데서 그 약속이 끝나자마자 17장 23절 이에 이 단어 앞에 또 와우 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 명령과 이 사건은 같이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시에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그 날에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할례가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당시에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요. 또 지금처럼 칼이나 그런 것들이 잘 단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할 때 부싯돌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을 깨서 상당히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하는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에서 포피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라에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그는 말씀 앞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옳나 그러냐 재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22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이 짧은 한 구절에 동사만 6개 나와요. 어떤 동사 나옵니까?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죠. 두 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죠. 또 가지고 떠나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새벽에 상당히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하면서 저걸 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할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은 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가 바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지혜.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신중할 때 신중할 줄 알고 과감할 때 과감할 줄 아는 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엇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할 때 섣부르게 행동하고 과감할 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이 언제 행해야 되는 것을 잘 알게 된다면 그 말씀과 뜻 앞에서 그는 바로 행하고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60절을 찾아보세요.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지키기에 신속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둘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빠르게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물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신속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그 즉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 앞에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모리아 산에 이제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한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돌아오리라는 말이 또한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2-1은 2라는 그런 제목을 붙일까도 고민을 했어요. 한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둘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죽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근데 두 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복수로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내려올 때는 이삭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말씀 가운데서 돌아오리라라는 것에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그 복수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올라가서 하나를 죽이고 둘이 함께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상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펼쳐놓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시험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너의 가문이 창대해드리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이삭을 오늘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의 약속은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도 그의 외아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됩니다. 과거에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상득해 주겠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너의 씨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되는 말씀과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무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앙,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나타나리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닌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지금 이 아들은 죽이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 명령과 시험 앞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지만 능히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충되는 명령 앞에, 우리가 볼 때는 모순되는 명령 앞에 그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는 이 하나님은 이럴 수도 있는 분이고 저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절대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신앙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인가요? 처음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한국지구촌교회에서 제가 결단하면서 있을 때 이 교회가 목회자가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7개월 비어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가 4월달인데요.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해밀턴 지구촌교회를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내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가고 가야 되냐, 교회 입장과 해밀턴 교회 입장을 제가 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모순이 생겼어요. 해밀턴 교회를 위해서는 빨리 와야 되죠. 그런데 저는 또 한국 지구촌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는 1년 동안 그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모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시편 46편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자, 간증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날 이후부터 하나님이 새벽에 저를 깨웠다고요. 새벽 3시부터. 이 해밀턴이 아마 새벽 기도하는 시간 6시니까 시차가 3시간 있죠. 그때마다 깨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해밀턴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지. 그래, 내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성은 안전할 거야. 그 성은 요동치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갈무리하고 있어요. 1년 8개월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교회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일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버텼을 것 같아요? 처음 목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하면서 제가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제 마음 같지도 않고 때로는 제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진행해서 그 모든 가운데 잘못되는 것도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렸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해밀턴 지구촌 교회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이 교회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제가 그 가운데에서 응답받은 것이 정말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들로, 약속의 일들로 진행시켜준 게 정말 많아요. 저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말씀 간에 모순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모순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게 정말 부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그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과 또 닮아있는 절대 순종하는 자가 또 한 명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을 보였고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 누굴까요? 바로 이삭이죠. 이삭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나이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의 나이를 유추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삭의 나이는 이삭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면인데요. 37세라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그 다음 장에 있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127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127세에 죽으면 37세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화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37세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주장은 뭐냐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앞뒤 근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삭은 최소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22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번제나무를 들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작이 꽤 많이 필요해요. 인신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나이, 최소한 힘이 넘치는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후반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의 나이를 계산하고 유추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22장 9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에 보면 맨 뒤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케다라는 말인데요. 이 아케다라는 말은 강하게 매듭을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강하게 옥죄는 그런 의미가 이 아케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삭이 반항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디에도 반항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은 지금 건장한 나이잖아요. 나무를 상당히 많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127세나 또는 137세 된 그 아버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지를 손발을 다 묶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는 반항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자신을 묶는 아버지의 행위에 그는 순응하고 허락했을 것이다.